저처럼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.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닭인데 나를 매일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.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닭 그녀가 좋아하는 저 말이 하고 있네. 나를 미쳐버릴 때도 그건 나에게 말했지. 탐스럽고 지분 적이 분다 고객.